16일 로동신문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빛나게 실현해 나아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.